이건 꿈이 아냐 곁에 있는 나야 눈 감아도 눈 떠봐도 사라지지 않아 우린 그렇게 다 완벽하지는 않아 1초라도 넘어 놀러 절대 나를 찾아 헤매지 마 I'm talking about you 나한지에 오사 없이 no doubt Do you know I found you I count your blessings I'm counting your blessings it came into pain Baby come look in my face Stuck in the cage I'm in the base Of your heart beeping so baby don't break Like a dang dang dang dang dang dang dang dang 한 개는 시험한다면 해봐 어래 Oh yeah yeah yeah yeah Bam bam bam bam bam bam bam bam bam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아 Stealer 너였어 Stealer stealer My stealer stealer 고통해 Healer healer My healer healer 아픔은 찢어 찢어 찢어 아픔을 지워 지워 지워 느꼈어 Healer healer My stealer stealer 널 안겨 난 널 믿어 야야야 야야야 쌍어 속에 널 꿈꿨단 말에 넌 날 믿어 야야야 야야야 마저 가던 내 심장이 뛰길 원해 Still it Still it 흐려진 기억 자꾸 마치 떠지는 깊은 어둠에서 꺼내줄게 Step in the dark with a kiss goodbye Oh don't shoot a gun in my heart Like a dang dang dang dang dang dang dang dang 한 개는 시험한다면 해봐 어래 Oh yeah yeah yeah yeah But I bam bam bam bam bam bam bam bam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아 Still it 너였어 Stealer stealer My stealer stealer 고통해 Healer healer My healer healer 아픔은 찢어 찢어 찢어 아픔을 지워 지워 지워 Killer, killer, my stealer, stealer, 널 안겨 난 널 믿어, 야야야, 야야야 쌍어 속에 널 꿈꿨던 말에 넌 날 믿어, 야야야, 야야야 마저 가던 내 심장이 뛰길 원해 Back it up, back, back it, ooh Back it up, back, back it, ooh Check it out, check, check, turn that, make that, hold up, ooh 악몽이 끝난 듯이 치유된 맘속 깊이 괴한 심장 속에 4, 3, 2, 1 Do it 너였어 Stealer, stealer My stealer, stealer 고통해 Healer, healer My healer, healer 아픔은 찢어, 찢어, 찢어 서로 지켜, 지켜, 지켜 믿겼어 Healer, healer My stealer, stealer 널 안겨 난 널 믿어 야야야, 야야야 오직 너로 인해 완성된단 말에 넌 날 믿어 야야야 야야야 영원토록 웃어 놓지 않길 원해